경애하는 진보운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종합보고의 3. 저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를 탄자니아 신문 우루 8일부가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